자고 물조차 못 넘던 힘들었던 시간들. 바보야 그만 멈춰 여기서. 사랑아 지나쳐줘 내게서. 깊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거 생각할수록 가슴만 더 아픈 거. 해봤잖아 해봐 일들. 널 보는 순간 심장은 또 일어나. 철없는 내 가슴이 떠먹도록 뛴다. 사람이 아닌 사랑이를 때린다. 또 이러다 저질러버린다 가슴. 내 심장이 왜 이러죠. 너